사막의 오아시스. 옛날 아주 먼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예술가가 살았어요. 제임스와 알렉스였죠. 둘은 매우 친한 친구였고 진흙으로 여러 공예품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들은 장난감, 주전자, 식기, 냄비 등 못 만드는 게 없었죠. 하지만 마을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제임스와 알렉스는 돈을 아주 조금밖에 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충분한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 적어도 입 밖으론 말이에요. 아, 제임스,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하는 법을 좀 배우라니까. 네 스스로의 역량을 알아야 한다고. 네가 한 작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다음 고객한테는 좀 더 정확한 예정일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니, 괜찮아. 알아서 잘 할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선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일단 내가 어제 밀린 일들을 끝내고 나서 오늘 새로 들어온 주문들을 곧장 처리하면 될 거야. 네 마음은 정말 잘 알겠는데, 제임스. 만약 네가 제 시간에 그 많은 주문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까지 스트레스 받잖아. 하하하, 괜찮을 거야, 알렉스. 걱정하지 마. 아... 알렉스는 굳건하고 집중력 있는 예술가였어요. 한 작품을 만들기로 마음먹기만 하면 뭐든 제 시간에 맞춰 완성하곤 했죠. 그는 언제나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작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는 집중력이 전혀 없었어요. 제임스는 절대 주문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기에 언제나 밀린 일 속에 파묻혀 살았죠.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가 결국은 제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몇 명의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어? 우와, 이 코끼리 정말 멋있게 생겼다. 이건 얼마에 파시나요? 이 작품은 은화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밖에 안 해요? 작품의 완성도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다들 형편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당신한테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솔직하시니 좋네요. 하지만 실력에 비해 너무 돈을 적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사막 건너편에 훨씬 규모가 큰 마을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모두 가져가서 팔아보시는 건 어때요? 거기는 이 정도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줄 거예요. 몇 배는 더 버실걸요? 정말요?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그의 말대로 은화 두 개를 건네주고 코끼리를 사갔어요. 그날 밤. 제임스, 정말 피곤해 보여. 이틀 동안 잠을 못 잤거든. 드디어 일을 다 끝냈지 뭐야. 이제 좀 홀가분해. 그거 잘 됐네. 있잖아, 우리 작품들을 모두 가지고 큰 도시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는 돈도 충분히 못 벌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잖아. 우리 일이 좀 많긴 하지. 네 말이 맞긴 해. 근데 그 사막은 엄청나게 넓잖아. 어떻게 건너려고? 며칠 간격으로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을 본 적이 있어. 수많은 낙타랑 수레들이 있더라고. 사실 대상들이 내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사막을 건너자. 그거 좋다. 내가 듣기론 사막 건너편 도시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하더라고. 잘하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 내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보낼지도 모르고 말이야. 혹시 알아? 그래, 맞아.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푹 쉬도록 해. 떠나기 전 마지막 단잠이 될 테니까 말이야. 내일 아침에 대상들과 함께 떠나도록 하자. 그렇게 제임스와 알렉스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준비한 수레에 모든 작품, 음식, 물을 잔뜩 실었죠. 아무래도 긴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여정의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제임스와 알렉스는 신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새로운 도시로 향했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구상했죠. 여행자들은 오후가 되면 점심때 한번 멈추고 그리곤 저녁때 한번 멈췄죠. 여정은 그렇게 며칠이고 계속됐어요. 하지만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죠.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원래 사막이 이렇게까지 더웠었나? 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물을 마셔야겠어. 물을 그렇게나 많이 챙겨왔는데 벌써 바닥이 보이고 있어. 하,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동하기가 정말 힘들다, 제임스. 맞아. 가져온 물도 다 떨어지고 있어. 사실 여행자들이 물을 담아온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막의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자 물이 항아리 사이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물이 다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시에 다다르려면 아직 이틀은 더 가야 하잖아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혹시 어딘가에 물이 있는지 땅을 파보는 건 어때요? 그래. 우리가 충분히 깊게 파기만 한다면 어딘가에서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소를 정해서 땅을 파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낙타를 이끌고 한 장소에 멈춰섰어요. 여기서 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것 일단 땅을 파보면 알게 되겠죠. 그것도 아주 깊게요. 여행자들은 그렇게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어디에도 물이 나올 기미는 없었죠. 내가 말했잖아. 이건 무의미해. 사막에서 물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어려울 뿐이야, 제임스.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될 거야. 서서히 여행자들은 하나씩 땅 파는 걸 관두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매우 지쳤죠. 사람들은 수레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조금만 쉬고 다시 도와줄게요. 알겠죠? 잠깐 동안만 휴식을 취할게요. 제임스.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는 게 어때? 너 먼저 가서 쉬고 있어. 나는 조금 더 하다가 갈게. 알렉스는 수레로 돌아가 잠시 몸을 뉘었어요. 그리곤 곧장 사막에 타는 듯한 더위와 피곤한 몸 때문에 잠에 빠져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자가 제임스에게 다가왔어요. 이봐요. 체력이 좋은가 봐요. 거의 쉬지 않고 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엔 저희가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엔 물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물이 분명 있을 것 같은 다른 장소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어딘데요? 여행자는 제임스에게 새로운 장소를 소개해주고 다시 수레로 돌아갔어요. 제임스는 열심히 그곳을 파내려갔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머지않아 또 다른 여행자가 찾아왔어요. 이봐요. 누가 여기를 파라고 시킨 거예요? 당신 바보예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쉽게 물이 쏟아져 나올 만한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곳이 어디죠? 그리고 그렇게 제임스는 다시 한번 삽을 들고 몇 미터 떨어진 다른 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깊은 구멍을 파내려 갈 때쯤 다른 여행자가 찾아와서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다른 장소를 파보라고 알려주었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의 주변은 구멍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어떤 것도 물이 나올 만큼 깊진 않았어요. 잠에서 깨어난 알렉스는 깜짝 놀랐죠. 제임스! 너 뭐 하는 거야? 물을 찾고 있지. 여행자들이 계속해서 물이 있을 만한 장소를 하나씩 새로 알려주지 뭐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멍을 팠는데 어떤 구멍에서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 이런 게 바로 내가 걱정했던 거야. 네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는지 이제 알겠어? 가서 네가 구멍을 얼마나 많이 팠는지 얼마나 깊은지 봐봐. 저 노력을 한 군데에 쏟아부었으면 지금쯤이면 물은 찾고도 남았을 거라고. 아무 말이나 듣고서 네 스스로의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이 말이 맞아. 집중하지 못했어. 한 장소만 꾸준히 팠어야 하는데 말이야. 알렉스는 모두를 불러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에서 다 같이 땅을 파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물을 찾게 되었죠. 다행이야. 모두들 다시 목을 축였고 비어있던 항아리도 채워넣었어요. 여행자들은 이틀 후에 대도시에 도착했죠. 기대했던 대로 제임스와 알렉스는 실력 좋은 작품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작품은 찬사를 받았고 그들의 노력 또한 인정받았죠. 머지않아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함께 일할 예술가들도 고용하게 되었어요. 제임스와 알렉스의 작품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팔려나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제임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죠. 이 모든 성공은 제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임했기 때문이랍니다.